중력 땅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중국 동북 삼성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두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묵상해보니 모골이 참 송연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좋은 자리에서 좋은 말씀만 전하고 또 편안하게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저의 삶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아닌 부분이 얼마나 많았는지 두려움으로 반성해 보는 새벽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주님과 함께 동행 하옵소서. 찬송가 425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217장이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김용남의 음성으로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마 이 작사하신 분이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읊조린 이 기도문을 찬송가로 옮긴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병이 낫고 우리가 동행하고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닮아가고 눈보다 우리의 죄가 희게 되기를 이 시간 방송 들으시는 모든 성도분들 축복하면서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중파 1566kHz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북녘당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함께 보내고 있는 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흘려듣는 찬송,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에 새벽을 준비하면서 또 흘러듣는 찬송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새벽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벌레도 많고 또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갈급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듣는 찬송입니다. 찬송으로 드려지는 각자의 예배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곳에 계시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느끼시는 간증이나 찬양 신청 그리고 북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시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사연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 대한민국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 주소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채택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선물 모든 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들의 그 간증 북녘당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목말라 하시는 말씀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2일 화요일입니다. 열대야 때문에 굉장히 잠 못 이루시고 뒤척이시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북녘당의 믿음의 동포들과 함께하는 이 방송 뭐 잠 못 드시는 김에 한 10초라도 저 땅의 자유와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 줄 그 누가 던지려다. 생명 줄 던져, 생명 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 줄 던져, 생명 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 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 줄 던져, 생명 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 줄 던져, 생명 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서 생명 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 줄 던져, 생명 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 줄 던져, 생명 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 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 줄 던져, 생명 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 줄 던져, 생명 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찬송가 400장, 통합찬송가 463장, 이단열의 음성으로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이어서 찬송가 500장, 통합찬송가 258장에 수록된 찬송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장마는 이제 지나가고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수해 관련해서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이 또 북녘당에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해 가운데에서 또한 회복을 명하시는 주님께서 저 땅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생명줄을 던질 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녘에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저들에게 복음의 생명줄을 던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실 텐데요. 물속에 빠져가는 우리 이웃들 그냥 복음만 계시지 마시고 이 새벽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의 슬픔이라 생각하시면서 물속에 빠져가는 저희들에게 복음의 생명줄을 함께 던져주시는 우리 남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말씀이 살아있는 방송,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와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녘당에서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자유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의 자손들에게는 자유롭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거리에서나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지시며 우리 소망 되시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 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무현의 음성으로 찬송가 96장, 통합 찬송가 94장에 수록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띄워드렸고요. 이어서 어린이 말씀 중 1집 앨범, 뭐 앨범 이름이 특이하네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뭐 동요처럼 여름 성경학교에서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찬송가, 찬양가사로 만들었는데요. 아, 어렸을 때는 사실 그냥 멜로디를 따라 부르기에 급급하고, 뭐, 7살, 8살 때는, 알듯 말듯한 의미였던 것 같아요. 영생이 무엇인지, 독생자, 이 단어 자체가 참, 7살, 8살짜리 어린이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거든요. 뭐, 반복을 함으로써, 독생자, 영생. 이 단어가 또 친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가워지게 되고 또 철이 들면서 그 오묘한 뜻을 조금씩 조금씩 맛을 보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되고 아마 시작은 이 여름 성경 학교에서 들었던 이 찬양에서부터가 아니었을까. 풍력당에 우리 어쩌면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게 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은 뭐 순수한 또 어린이들의 찬양, 찬송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곡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서머 스페셜 더 많은 찬양과 찬송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적시는 시즌입니다. 기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찬송 연이어서 함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받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름다라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죄인 살리 참 부르기 힘든 노래예요. 그만합시다. 참 그 위안에 감사했던 건 그래도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힘, 나를 지켜줬던 힘은 인간이 아닌 그 어떤 힘. 그리고 제가 또 오늘까지 이렇게 탈북자 단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복수는 마지막까지 복수를 낳는다. 그때부터는 어떤 힘들고 어려워도 뒤돌아보지 말고 지금까지 탈북자들 위해서라면 그들한테 조그만한 믿음, 소망, 힘을 주려면 저 이 고통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그만큼 길러준 그 힘을 내가 이 사람들한테 돌려놓는 게 마지막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주님.